지키랴 침략의 무리들이 노리는 저국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이으랴 남북으로 끊어진 결의의 빗줄 잡은 손 방패가 되고 너와 나의 충정 속에 조국은 산다 아 빛나올려 싸워지길 구하를 이어 저 무역국의 서정 내 교회를 위해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침착에 뻗어가는 조국 대한을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빛내랴 반만년 이어온 유구한 역사 내 부모 내 형제 내 조국을 위해 너와 내가 무릎 꿇는 망루가 되고 나의 충정 속에 조국은 산다 아아